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좋아하나요? 친한 친구? 예쁜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혹은 난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나요? 오늘 찬송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사랑하시는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어린이들 사랑하네, 찬양 들어볼게요. 방금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 나 아는데? 라고 외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린이 해피데이 처음 시작을 여는 멋진 주제 찬양이죠? 그래요. 오늘은 이 곡을 더욱 관심을 갖고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어린이를, 여기서 어린이는 해피데이를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처럼 예쁘고 멋지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어린이를 사랑하네. 사랑하네. 누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셨고 병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아주 사랑하세요. 어린이를 사랑하네, 세계 모든 어린이, 빨강에 나 노랑에 갈색에 나 하얀에.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는 아이들 모두를 이야기하죠. 모두 모두 위하여 죽으셨네.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의 죄를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큰 사랑이지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를 사랑하네 한글 버전 먼저 듣고 이어서 영어 버전으로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빨강, 노랑, 갈색, 하얀색의 단어의 가사들이 나올 때 간단하게 왼손 위로, 오른손 위로 들고 또 왼손 머리 위로 하트반 만들고 오른손 머리 위로 하트반 만들어서 마지막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손동작을 한 채 힘나게 몸을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네, 세계 모든 어린이, 빨강에 나 노랑에 갈색에 나 하양에 모두 모두 위하여 주구셨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도 방금 찬양에 맞춰서 손동작을 움직이니까 더 즐겁게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잘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화장실이나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한글로 낙서가 적혀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잠언 14장 34절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라는 말씀은 공의는 올바른 행동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은 한 나라 전체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잘못된 삶,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하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만약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의 말씀도 간단한 몸동작을 통해 재미있게 암송해 보아요. 공의와 영화를 읽을 때는 자신감과 긍정의 몸동작, 즉 손가락으로 V사인하기 알죠? 손가락으로 V사인하기 또는 두 손으로 얼굴 받치기 등을 하고요. 죄와 욕을 읽을 때는 부끄러운 몸동작인 두 손으로 얼굴 가리기, 고개 숙이기 등을 표현하며 반복해 볼게요. 자, 그럼 손동작을 움직이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공의는 손가락으로 부여해볼까요? 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 나왔습니다. 영화라는 단어 두 손으로 얼굴 받치게 해볼까요? 영화롭게 하고 죄는 부끄러운 부끄러운 몸 동작을 해야죠. 그쵸? 두 손으로 얼굴 가리게 해볼까요? 부끄러운 거니까요. 그래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욕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번에는 고개 숙이기 해볼게요. 네.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이 더 쉽게 다가왔죠? 저희는 잠시 나의 발은 춤을 추며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말하는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반투족, 수단족, 아다마와 우방기족, 나일제어족, 피그미족.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우리는 선교 찬송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고 도대체 무슨 단어들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민주공화국에는 수없이 많은 부족들이 서로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밀림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피그미족과 반투족과의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또한 부족별로 많은 주술사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은 부족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의 세력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술사를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선교사님이 필요하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밀림 지역에 이뤄진 수많은 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두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복음은 참 좋은 소식 들어볼게요.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구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마두구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게요. 회교도인 마두구는 다리가 너무 아파 약을 구하러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럼는 책 이야기를 통해 마두구는 흰색장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었어요. 많은 고민 후에 마두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두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럼는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명의 형제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두구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세 명의 형제들이 마두구에게 그 조그만 소중한 그럼는 책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두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신 마두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두구는 자신의 사냥칼과 그럼는 책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두구는 결국 그 책을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에서 가장 평평한 곳에 올려놓았어요. 마두구의 형제들은 그가 사냥칼을 들고 있자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잠시 동안 마두구는 사냥칼을 들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과연 마두구는 그 책을 마침내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마두구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맘에 찬양 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맘에 사시네 사랑 계시네 마두구의 형제들은 마두구가 사냥칼을 들고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옆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잠시 동안 그저 사냥칼을 들고 있다가 마침내 아름답고 조그만 그 그럽는 책에 그 날카로운 사냥칼을 대며 자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책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마두구는 그 책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 나무 구루터기에 몇 개의 책이 있게 되었나요? 맞아요. 한 조각이 아닌 네 조각의 책이 놓여지게 되었어요. 마두구는 그중 하나의 책을 들어 비노에게 주었고 비노는 조심스레 그것을 받았죠. 마두구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조각의 책마저 쿠마와 바수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마두구는 말했어요. 엄마가 이 조그만 책들의 끝부분을 이쁘게 다듬어 주실 거야 라고요. 그들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미소 짓지도 않았죠. 그저 그들 손에 마두구가 준 조그만 그럽는 책을 조용히 들고만 있었어요. 깨끗한 마음은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만 해 라고 마두구의 마음에서는 이 말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죠. 주 예수님,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 책의 나머지 한 조각인 자기의 목만 그 그루터기에 남았죠. 그러자 가벼운 바람이 그 책의 페이지를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마침내 깨끗한 페이지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마두구는 그 이전에 보았던 깨끗한 색장만큼이나 깨끗해 보였죠. 그때 갑자기 마두구에게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듣고 다시 들어올게요. 마두구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의 얼굴에서 마두구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의 나머지 자기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내 그럽는 책이 작아졌지만 이제 상관없어 라고 마두구는 말했어요. 이제 우린 모두 네 개 그럽는 책이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린 이제부터 이 책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마두구가 이 말을 하자 마치 주 예수님이 마두구 바로 옆에 계셔서 그를 응원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마두구의 형제들도 웃기 시작했죠. 그들 모두 그 책을 들고 기뻐하며 책을 들고 점프하며 신나했어요. 마두구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자기 자신도 그들과 함께 신나게 점프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마두구는 이전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행복한 순간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와, 정말 우리 모두가 마두구를 응원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었네요. 마두구, 정말 우리의 마두구 멋져요. 우리 마두구에게 큰 박수를 보내볼까요? 짝짝짝짝 잘했어요. 그 형제들도요. 물론 마두구와 형제들을 응원하신 주 예수님이 더 멋지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멋져요 예수님. 아쉽지만 이제 사랑스러운 마두구의 이야기는 오늘로 막을 내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 거예요. 어떤 멋진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다려보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